줄게 네가 맘 편히 떠날 수 있도록 yeah. 네가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질 때까지 눈물은 참아볼게 yeah. 사실 속은 껌껌타버려 wow. 항상 이랬던 너에게 다가 떠나가지마 너 혼자 두지마 널 붙잡을까 지척거릴까 아직 내게 못해줄게 너만 받은 만큼 주지 못한 게 많아 너무 못난 사랑이란 걸 알지만 부디 넌 나를 기억해 네 마음속에서 너와 영원히 숨 쉴 수 있도록 넌 나를 기억해 내 세상이었어 내 전부였던 너를 존재를 거부했고 네 모든 게 소중해 지금 yeah 너가 내 전부기로 남아 내일도 아닌 매일 평생 내 빛과 소금이 돼 yeah yeah 에이데이의 베인의 전부 너에게 you take the win 없을 걸 maybe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나를 기억해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만 돼 yeah 내 이대로 다 멈춰줘 제발 너의 뒷모습뿐이라도 줘 미친 듯이 뛰어 내 맘이 소리쳐 너를 다시 돌려달라고 말해 아직 내게 못해줄게 너만 받은 만큼 주지 못한 게 많아 너무 못난 사랑 넌 나를 기억해 네 마음속에서 너와 영원히 숨 쉴 수 있도록 넌 나를 기억해 내 세상이었어 내 전부였던 너를 잃어버린 내 위에 넌 나를 기억해 언젠가 우리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땐 너를 놓지 않을게 놓치지 않을게 넌 나를 기억해